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미국에서는 경축 집회와 우리나라 사진, 도서 및 미술 전시회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좌담회가 6일과 7일에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비인들의 불후의 거점적 로작들과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출판물들, 우리민의 슬기와 재능이기 등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종일 동지는 조선노동당을 강의력한 당으로 다지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과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도시 즈음에서 체스코 밀로비체와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산하 지부 서저들에서 6일부터 8일까지 기간에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